동조갑사를 구걸질로 얻을 것은 지역과 구력뿐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대변인 다마, 우리의 장성하는 핵미사일 위력의 혼비백산한 괴뢰패당이 최근 틈만 생기면 해외를 싸다니며 동조갑사를 구걸하는 주태를 부리고 있어 국제적인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고 있다. 얼마 전 국제사회의 구걸 왕초로 소문난 괴뢰 외교부 장관 윤병세가 20개국 외무상 회의와 뮌헨 안보 회의가 열린 도이칠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돌아치며 놀아댄 꼴이 바로 그러하다. 이번에 윤병세는 가는 것마다에서 상대가 누구이건 가리지 않고 북핵 문제는 시한폭탄이라느니 북핵무기의 실전 배치는 临계점까지 한두 해밖에 남지 않았다느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느니 뭐니 하는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며 우리에 대한 더 강한 제재와 압박에 나서달라고 애걸복걸해 댔다. 지요, 그 누구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북 내부의 변화의 바람을 유도해야 한다고 악청을 돋구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든 말든 무작정 동족부터 헐뜯으며 제재 압살 광기를 부려댄 윤병세의 고락선이야말로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때와 장소 분위기도 가려보지 못하고 미일 상전은 물론 맞다드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이건 팔소매를 붙잡고 반공화국 압박을 구걸한 이자의 행태가 세인들의 조소와 냉대를 받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죽했으면 남지선 언론들까지 윤경세가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국제사회에 들이먹이려고 하였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하였다. 외교력의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조소하였겠는가. 외세라면 무작정 찰고마리처럼 들어붙어 동족을 모해하고 제재 압박을 구걸해 대는 것은 괴뢰들의 체질화된 악습이며 이런 쓸개 빠진 역적들은 이 세상에 오직 남지선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윤병세가 제지만에서는 물론 밖에 개발아 나가서도 동족에 대한 악담을 해대며 제재 압박을 청탁하고 돌아치는 데 대해 윤병세 특유의 미친병세로 낙인한 바 있다. 이번에 이자가 또다시 해외에 나가 대결 발작정을 일으키며 돌아친 것은 죽을 때까지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역적 패당의 본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 외에 다름이 아니다. 사실 괴뢰들로서는 낯짝을 들고 해외에 싸다닐 처지도 못된다. 지금 남지선에서는 이게 나라냐는 분노한 민심의 함성 속에 박근혜는 물론 그의 부역한 윤병세도 특등 범죄자로서 단두대에 올라설 가련한 운명에 처해 있다. 통째로 망해가는 제 집안의 한심한 꼴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 판국에 감히 그 누구를 모의하려고 지랄 발광해야 되는 윤병세야말로 미쳐도 더럽게 미친 치유불능의 추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의 상징이며 폭제의 핵을 맞서는 정의의 핵마치인 우리의 해국제력을 시비 중상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지켜지는지도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천하무지롱이들의 넋두리에 불과하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그려놓으려는 터무니없는 북인권타령 역시 눈뜬 소경들, 너저란 모략꾼들의 우미하고 파렴치한 난동에 불과하다. 산송장인 박근혜년의 비루한 환관이 되어 외세의 구걸질을 하고 다니는 정신병자들의 반공화국 나발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치고 귀 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그러한 역겹고 성가신 비록질에 귀찮기는 상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 대접은 제가 받는다고 외세에는 아부굴종하고 동족과는 길을 쓰고 해버리고 발버둥치는 박근혜 패당과 같은 천하의 노복들이 가는 것마다 냉대와 굴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대와 굴종의 사슬을 제 스스로 더조이면서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괴뢰 패당이야말로 외세에 기생하여서만 형체도 생존도 유지할 수 있는 도부사리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괴뢰 패당은 동족을 헐뜯기 전에 외세가 사육하는 데 따라 길러지는 돼지 같은 제 처지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북남관계 개선과 민족의 이익은 아랑곳없이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도부살이 가지를 더욱 기를 쓰고 뻗치며 비럭질로 살아가는 친미 정신병자들이야말로 민족의 수치이고 재앙거리이다. 남조선에서 날로 더욱 거세차게 벌어지는 각계층의 대중적 촛불투쟁은 4대 매국과 동족 대결, 반이민족 악정만을 일삼으며 민족 앞에 만고 죄악을 저지른 괴뢰역적 폐당을 단호히 쓸어버리려는 민심의 강렬한 의지의 분출이다. 윤병세와 같은 역정부리들이 박근혜와 한바리에 실려 무덤에 처박힐 더러운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해버리고 외세의 빌부터 동족 대결을 구걸청탁하고 있지만 그러하여 초래될 것은 더 큰 치욕과 굴욕, 비참한 파멸뿐이다. 적대 세력들의 압살 책동이 기승을 부릴수록 그것은 우리를 자력자강의 최강국으로 더욱 무섭게 솟구쳐오르게 할 뿐이다. 외세를 한예비로 섬기며 구차한 잔명을 부지해가는 괴뢰 패당의 가소로운 반구하고 공조 노름은 세인의 저주 속에 쓰디쓴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2월 23일 평양.